라디오인 게 안타깝네요. 이 표정을 보셔야 되는데. 어? 아, 무슨 표정? 정말. 어떻게 했는데? KBS 라디오 7개 채널에서 제공하는 최고급 정보들을 사진과 기사 그리고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읽는 라디오 KBS 라디오 홈페이지 radio.kbs.co.kr. 이근철의 Good Morning Pops. 굿 굿 모닝 GMPers.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We are so happy to have you back here today. Today is 2016, January the 11th is, wow, Monday. DJ 이근철 힘차게 인사드리고요. Good morning, everyone, and welcome to the program. I'm John Valentine.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지적인 능력을 이야기할 때 IQ 점수를 따지곤 하잖아요. 자, 좌한쌤은 혹시 IQ 테스트를 받아본 적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Well, yes. You know, when I was in elementary school, I took the IQ test, and my teacher thought I was stupid, and even I thought I was stupid. Really? No. I know you've got a super brain. 자, 점수가 좋으면 모르지만 낮게 나오면 괜히 평생 일종의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데요. 바로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던 미국 코넬 대학교의 교수죠. 스턴버그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Intelligence isn't a score on an IQ test. It's the ability to figure out what you want in life and finding ways to achieve that. 인생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능력이 바로 지적 능력이다. 멋진 말이잖아요, 그죠?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번 한 주도 저희 JJ Brothers가 전 세계 GMP들의 지적 능력을 즐겁게 팍팍 올릴 수 있도록 응원해 드린다는 거죠. That means while you're young, you need to have some fun. Absolutely. Good segue. We're going to start the program with a song from Fun. We are young. 네, 방금 듣고 오신 멋진 거군요. Yeah, I really like that song. It's We Are Young by Fun. 네, 전체 느낌도 약간 옛날 스타일의 뭐 그런 느낌도 좀 나면서 그죠? Mm-hmm. 네, 굉장히 재밌는 노래, 네, 좋습니다. Yeah. 홈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Well, let's take a look here on the GMP homepage. Oh, a message from GMP-er 곽수현. 네, 졸업을 앞두고 있는 고3 학생입니다. 최근에 수능을 쳤는데 생각만큼 점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수를 할까 아니면 성적에 맞춰서 어느 대학이든 갈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잘할 수 있을지 걱정돼요. 제재쌤들 응원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자, 우리 곽수연 가족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할 때 걱정이 되는 건 누구한테나 다 벌어지는 일이고요. 내가 저녁을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 메뉴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말 그 식당 다시 가시겠어요? 안 가죠. 인생에 여러 가지 종류의 음식이 계속해서 제공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수능이고 그 중에 하나가 재수고 그 중에 하나가 공무원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원하는 걸 선택해 보시고 그 다음에 도전하고 다시 한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get ready to taste your food. There you go. 사연 남겨주신 곽수연 가족. GMP에서 마련한 선물이죠. 굿모닝 팝스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연 남기고 싶은 분들은요. You know what to do. Sure, when you visit the GMP homepage on the internet, in the menu, look for Join GMP Now. 네, 요 게시판에 We'll be waiting for your stories. Sure, we will. 굿모닝 팝스 다시 듣고 싶은 분들. 네,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Number one, 공식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가 있고요. Number two, 콩 앱이 있어요. 예, 어플리케이션 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예, 지난 회차들도 쫙 복습하실 수 있는데요. 팟캐스트 애플리케이션에서 굿모닝 팝스 이렇게 한글로 검색하면 만나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계시건 아니면 저기 크로아티아에 계시건 남아메리카에 계시건 다 이거 가능합니다.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We are the world. 괜찮네요. 자, We are the world including this lady. Here she comes, ladies and gentlemen. It is Look Ahead Time with Jaemin. Where the future's coming from. Where the future's coming from. Hello, GMPers. 오늘의 세 가지 표현들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제이민의 Look Ahead Time. To get started, number one. It's not your decision to make. 이건 네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It's not your decision to make. Did you ever think there might be another way? 다른 방법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Did you ever think there might be another way? Rest well to shake off your cold. 감기를 떨어뜨리려면 잘 쉬어. Rest well to shake off your cold. 이 표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JJ쌤들이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실 거예요. Thanks a lot, Jamin. All right, GM Peter, stand by for those expressions. Morning Movie Time Screen English Mission Impossible Rogue Nation 1월에 영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미션 임파서블의 다섯 번째 시리즈죠. 자, 탐 크루즈의 멋진 액션이 감동으로 다가오는 영화인데요. 저도 진짜 극장에서 재밌게 봤어요. Yes. 네, 오늘은 몇 페이지인가? Let's go to pages for today. Well, today we're looking at pages 98 and 99. 네, 99페이지엔 항상 on the right side page you can see one of the scenes from the movie. You know, at this point in the movie, I was actually quite proud of Benji. Oh. This is where he's saying, hey man, I'm also an agent. I'm not some little computer guy back at the home base. I'm out here in the field, I'm your friend, and I'm well-trained. Wow, he's not a geek anymore. Well, he's a geek, but he's a well-trained geek. Okay, field agent. Now he's a killer geek. Uh-huh, 그래요? Sounds scary, but we should, you know, sing him a song. Oh? Benji! 이런 노래 불러줘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 왼쪽에 나오는 우리말 부분을 보시고요. 이 구조를 잘 이용하시면 책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일부러 1월부터 폰트도 크게 키워놓고 우리말을 보면서 적어도 글자를 떠올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말을 쭉 보면 아, 이런 장면이 떠오르니까 그 장면에서 내가 실제로 이렇게 연기를 하면 할리우드에 캐스팅될 수 있다. 아, 뭐 이런 생각으로 도전해 보시는 거예요. 먼저 background story first. 벤지가 이튼을 돕기 위해서 비엔나로 갔죠. 자, 에단이 자신이 돕고 있는 벤지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까봐, 그렇죠? 자신을 돕고 있는 벤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걱정이 되니까 다시 CIA로 돌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장면에서 벤지의 반응이 어떨지 we're gonna find out all together here in the first round. Starting tips. I can't protect you. That's why I need you to leave. That's not your decision to make, Ethan. I am a field agent. I know the risks. More than that, I am your friend. Wow, somebody's upset. Well, yeah, and I think they're upset for different reasons. Uh-huh. Ethan's upset because of danger, and Benji's upset because he's saying, hey, let me help you. 그러니까, go back to the room. Yeah. 뭐 이런 느낌이니까 싫은 거죠. 자, 그래서 what did you catch? Well, in the beginning, I did hear the word protect. 그렇죠. 보호하다 저도 들렸고요. 그 다음에 되게 분명하게 need you to 뭐 하라고 요구하는 장면도 들렸어요. Yes, yes. 그 다음에 아까 제이민 씨가 줬던 무슨 decision이 들렸던데 Right, yeah, your decision 네, 그 다음에는 맨 마지막에 친구 Of course, friend 자, 이런 단어들이 한꺼번에 다 들린 분부터 하나만 들린 분까지 다양하실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나오는 우리말 부분을 제가 우리말로 액팅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머릿속에서 본인이 실제 배우가 된 느낌으로 가보세요 자, Ethan, 에단이죠, 에단 그런데 톰 크루즈의 극중 인물 이름이에요 난 널 보여줄 수가 없어. 그래서 너에게 떠나라고 내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벤지가 해단, 그건 네가 결정한 일이 아니지. 난 활동 요원이야. 그리고 나도 위험을 안다고. 그리고 그보다 먼저 자네는 내 친구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Ooh, good speech. 좋습니다. 자, 요거 장면 연상 되셨고요. 여러분이 실제 배우인 것처럼 아시겠죠? Act as if you're a real actor. Okay. 가보겠습니다. Let's get into the second Round. Sound and vocab tips. I can't protect you. That's why I need you to leave. That's not your decision to make, Ethan. I am a field agent. I know the risks. More than that, I am your friend. 네. 자, 다 알아들으셨죠? 네, 오늘은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보세요. 난 널 보호해 줄 수 없어. 그럼 머리 쪽에서 상대편을 보면서 나 보호해 줄 수 없다니까. 할 수 있다는 I can이고요. 반대말은 뭐예요? I can't. 네, C-A-N, apostrophe T니까 강하게 can't죠. 그러면 보호하다는? Protect. 네, T-accent, 그러니까 T-E 다음에 E-accent 있습니다. 그래서 Protect가 아니고 Protect. Yes, I can't protect you. 되게 쉽죠, 그죠? 자, 그 다음에는요. 그래서 너가 떠나라고 하는 이유야. 그래서 뭐뭐 하는 이유야. 이 패턴 옛날에 해드렸어요. Why 들어가는 거. Very good pattern. That's why. 주어 동사. 누가 뭐 했다. 다시 한번. That's why. 네, 내가 너가 뭐 할 필요가 있는 거라고. I need you to leave. Need 사람 to 동작이에요. 네가 뭘 나를 위해서 해줬으면 좋겠어. 다시 한번. I need you to leave. 네가 떠나야만 해야 되는 바로 그런 이유야. 해서 why까지요. That's why I need you to leave. 그때 벤주가 얘기합니다. 화가 난 거예요. 아니 그건 네가 결정한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러면 결정은 뭐죠? Decision. 네, D-C-I-S-I-O-N이고요. 결정을 할 때는요. 없던 결정이 생겨나죠. 그래서 동사가 make가 쓰이는 거예요. Oh, that's right. Yeah, it's a great verb to use with decision. Mm-hmm. To make a decision. 맞습니다.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샤워를 하다 그럴 때는요. Have a shower 아니면 take a shower를 쓰지만 make는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느낌은 뭐냐 하면 없던 샤워를 하는 게 아니고 늘상 하는 걸 반복하니까 그땐 have a shower. Mm-hmm. 그다음에 일부러 한번 시원하게 샤워해야 되겠다. 그땐 take a shower. Okay. 없던 게 생겨나면 make. Okay. 좋습니다. 다시 한번. Mm-hmm. To make a decision. 됐죠? 그러니까 너의 결정이 아니야. Not. It's not your decision to make. 그다음에 사람 이름을 불렀어요. Ethan? 네. 나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그런 요원이라고, agent. Right now, when we talk about the FBI or CIA or these different government organizations, mm-hmm. the employees are agents. 맞습니다. There are many kinds of agents. Mm-hmm. And if you are not in the office, where are you? You're in the field. 당연히 사무실에 있지 않으면 그런 요원들은 현장에 있겠죠. 그래서 field에 있다 해서 F-I-E-L-D 쓰시고. I'm a field agent. 그렇죠. John Sam is a secret agent. I'm an open agent. Secret.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That means both of us open secret. I don't know. 자, 그러면은요. 나는 위험을 안다니까. I'm a field agent. Mm-hmm. I know the risks. 네. R-I-S-K가 무슨 일을 하는데 뒤따르는 위험 요소를 risk라고 하잖아요. 근데 S가 붙어서 발음이 쉽지 않아요. risks 이렇게 안 들리고요. risks. 네, risks. risks. 이렇게 들려요. 아시겠죠? I know the risks. 네, 요때만 러시아 사람이 된 듯한 느낌으로 Minsky, risks. Drink vodka. I know the risks. 딱 잘 되지 않아요, 그죠? Yes. 오케이. 알았어. Спасибо. Very good. 네. 자, 그보다 난 내 친구야. 이럴 때는요. 포인트는 그거 이상으로. 그러니까 지금 내가 field agent. Oh, it's a true fact. Sure. Okay, that I'm a field agent. But at the same time, there's something more than that. Exactly. Yeah. Number one, I'm a field agent. Mm-hmm. Number two, I know the risks. But. More than that. Mm-hmm. 제일 중요한 건 나는 너의 친구야. More than that. I am your friend. 아, 여기서 또 가슴에 감동이 착착착 밀려오잖아요. Yeah, so he wants to do this job not only because he's trained, mm-hmm. but because he wants to help Ethan. 맞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니까. Mm. Between friends, sure. you know, yeah, anything is possible. So. Right. 자, 이번에는요. Close your book. 책 덮고 뭐가 기억나세요? 둘이 막 언성을 높이는데 왜 언성 높이는 거예요? 진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서로 caring about each other, right? 자, 그런 점에서 힌트 드립니다. 그리고 잔쌤 따라해보세요. 책 보시면 안 돼요. 자, 널 보호해줄 수 없어! 탐 크루즈의 대사 기억나세요? Protect 이용하면... I can't protect you. 그래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너보고 떠나라고 하는 거야. 패턴은 무슨 why고요. 뒤에 need 사람 to 동작. That's why I need you to leave. 그랬더니 벤지 반응을 떠올려보세요. 머릿속에서. 아! 이게 네가 결정할 문제야? 그러면 not your decision. It's not your decision to make, Ethan.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네가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근거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현장에 있는 필드에 있는 요원이다. I'm a field agent. 그다음에 현장에 있으면 당연히 위험 요소가 따르겠죠. 그죠? Risks. I know the risks.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이전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야, 너 내 친구잖아. More than that. I am your friend. 좋습니다. 여기서 발음 하나만 주의하세요. More than that 하셔도 되지만요. More than 할 때 은 소리를 끝났죠. 그래서 뒤에 that 같은 것이 오면 more than that처럼 들려요. More than that. More than that. 네,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more than that 이렇게 들리는지 아니면 more than that처럼 발음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the third round. The final wrap-up. I can't protect you. That's why I need you to leave. That's not your decision to make, Ethan. I am a field agent. I know the risks. More than that, I am your friend. 네, more than that 이렇게 들렸죠, 그죠? 자, 오늘의 key expression. It's not your decision to make. 이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자, 세 번 확인. That's not your decision to make. That's not your decision to make. That's not your decision to make. 네, 여기에 인토네이션은 글자 그대로 감정이 실린 거죠. Mm-hmm. 자, 그래서 put your emotion into this sentence. 아시겠죠? 먼저 존쌤. It's not your decision to make. Okay, your turn. 아이고, all right. We have a decision to make, right? But it's not you. It's not your decision to make. It's my decision to make. It's not your decision to make. 아유, 그래? When are we getting married? Oh, it's not your decision to make. Then it's your decision to make? It's my decision to make. So, when is me? Well, I'll decide in the future. In the future, in 100 years? Maybe longer. Longer than that? Oh, yes. Hey, more than that! I know the risks. All right, I'm an agent. So... It's not your decision to make. All right, so stay away from each other then. Good. Okay, three more times. It's not your decision to make. It's not your decision to make. It's not your decision to make. Oh, brother. 앞에 나온 표현을 rephrasing 해드립니다. It's time to practice our key expression in various ways. It's time to level up. 누구한테 왜 나의 어떤 자유나 그쵸? 예, 그런 권한을 제한하느냐라고 할 때 야, 이거 네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지. 이거 뭐라고 해요? It's not your decision to make.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부분을 바꾸고 싶으세요? Decision을 혹시 decide를 쓸 수 있을까요? Oh, absolutely. Yes, yes. That is not for you to decide. For 사람 to 동작. 누가 뭐 하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for you to decide. 네가 결정할 것이 아니다. Hey, that's not for you to decide. 네, 너한테 달린 게 아니야. Oh yeah, good expression. Up to someone. Uh-huh. It's not up to you. It's not up to you. 여기도 많이 있어요. It's not your decision. It's not your call. Okay, you're not in a position to make a decision like that. 뭐 다 가능하잖아요. Mm-hmm. 예, 그러니까 그 중에서 섞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One more. There, 뭐 있어요? What else do you have here? So many. So many. Yeah, it's my choice. Oh, choice도 있네요. 그렇죠? Oh, sure. Yeah, it's my choice. Okay. All right. So I'm gonna make my own decision now. Good. What's that decision? Well, it's not your decision to make. Hey, come on. Let's listen to the whole dialogue now. I can't protect you. That's why I need you to leave. It's not your decision to make. It's not your decision to make. It's not your decision to make, Ethan. I am a field agent. I know the risks. More than that, I am your friend. 네, 좋습니다. 감정 실려서 이렇게 연기하는 장면들을 똑같이 감정 이입하시면 그렇죠? 굉장히 영어가 늘어요. 자, 오늘 내용 이렇게 정리 봤고요. 내일 과연 벤지가 본부로 돌아갈지 아니면 필드에서 같이 탐 크루즈와 뛸지 기대가 됩니다. 많이 다들 예상들 한번 해보시고요.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Here's a tune from John Paul Young. Love is in the air. Good morning, 팝스와 함께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선물 준비했습니다. IELTS 시험 케임브리지에서 Grammar in Use, 한국방송 출판에서 월간 굿모닝 팝스 책과 어리어 시리 3개월 구독권, 서울대학교 탭스 관리위원회에서 탭스피킹 무료 응시권 드리고요. 그리고 KBS EFM의 굿모닝 팝스는요, 뮤직 앱이죠. 비트에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팝스 English 따라 부르는 재미가 있는 GMP표 모닝 노래방 팝스 잉글리쉬. 자, 오늘부터 이틀간 함께할 노래는요, 바로 Sister Hazel의 Change Your Mind입니다. Yeah, again, the name of the band is Sister Hazel, and they're from Florida. They're actually a five-person rock band. 오, 플로리다 출신의 5인조 록 밴드. 자, 당신의 마음을 바꿔보세요 라는 제목의 Change Your Mind. Absolutely, Change Your Mind. 2000년도에 발표된 곡인데요. 어떤 느낌의 곡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On what page? Well, please join us right now. We're looking at the lyrics on page 100. 네. 100페이지 들려주세요. Hey, hey, did you ever think there might be another way to just feel better about today? 네, 약간 귀엽고 장난스러운 듯한 느낌의 라인이에요, 그죠? Yes. 자, 가사를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Again, here we go, page 100. These are the lyrics. Mm-hmm. Hey, hey, 네. did you ever think there might be a better, oh, another way? 네. 이봐요, 이봐요. Hey, hey잖아요. Yeah. 뭐 이거야, 뭐 자우림도 많이 불렀고, Hey, hey, hey. 그것도 있고, 또 딴 노래도 있고. Sure. 네, chain, chain, chain. 이것도 있네요. 생겨보니까. Hey, hey.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Did you ever think? 뭐라고요? There might be. 있을지도 모른다고. 또 다른 길이, 또 다른 방법이. You know, when I look at grammar sometimes, I think, wait a minute, why didn't he say, have you ever thought, or even have you never thought? 네, 맞아요. Well, that's okay to say, did you ever think there might be another way? 네. 그리고요? To just feel better. 아, 더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에서 another way to에 걸리는 거예요. Yes. 네. There might be another way to just feel better about today. 이게 인생의 교훈이 잠깐 살짝 뭐랄까요? 아주 경쾌한 리듬이지만 깊은 그 philosophical messages here, right? Yes. 그러니까 오늘 기분이 나쁘다. 나만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고요. 사람이 항상 불안함을 느끼게 돼 있어요. 왜? For your survival in this whole world. Mm-hmm. 이 세상에서 존재하려면 뭔가 경계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사고로 이렇게 막 부주의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That's the question, yes. Change your mind. There you go. 자, 그래서 오늘의 key expression은요. Did you ever think there might be another way? 다른 방법이 있을지 모른다고. 그래서 might be예요, might be. Mm-hmm. 거기에서 어감이 나오는 거고요.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물론 아까 잔쌤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라고 하고 싶으면 have you ever thought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Sure. 그냥 구어체에서는 did you ever think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Did you ever think there might be another way? 요거 기억하시면서요. 어린이 take a listen again. Hey, hey, did you ever think there might be another way? Just feel better about today. 네. Sister Hazel의 밴드 이름, 네, 멤버들의 고향에서 구호활동을 하고 있는 한 선교사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하네요. Yes, now Sister Hazel is named for a woman. Her name was Sister Hazel Williams. Uh-huh. She's a local missionary who ran a homeless shelter. 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람들을 거둬서 밥도 먹이고 그다음에 도와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바로 이제 이런 그 미셔너리였는데 선교사였는데 홈리스 쉘터를 운영했다고 하네요. I like this idea that they would create a band and give it a name probably in dedication to Sister Hazel. 어, 멋지잖아요. 그렇죠? Very nice. 자, Sister Hazel의 밴드 이름 조건 없는 사랑 헌신적인 노력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Yes. Now, in an interview, they said about Sister Hazel, we express the love she gave us into our music. 아, 우리한테 뭐 줬던 사랑이니까 일종의 maybe the members, Sister Hazel's members, they were homeless once. Could have been, or at least maybe they were volunteers there. We don't know. 아, 그럴 수도 있네요. But 그렇죠? at least they knew her and they appreciated her. 그러니까요. 어쨌든 뭐 그 안에서 있었던 에, 그렇게 이제 홈리스였건 아니면 자원봉사 간 사람이건 간에 어쨌든 포인트는 그들의 사랑을 이렇게 밴드 이름에서 표현한다는 거 멋진 것 같습니다. Sure. 자, Sister Hazel의 이야기 내일 계속해서 더 만나보도록 할 테고요. Change Your Mind 내용 다 살펴보셨으니까 마지막으로 노래 부르기 전에 우리 존쌤의 목소리로 Let's go over today's verse with John. Hey, hey, hey, hey. Did you ever think there might be another way to just feel better? Just feel better about today. 네, 다섯 줄인데 훅 지나갔어요. 세 줄, 두 줄 묶어 갈 테니까요. 제가 선창 큐 드리면 바로 따라와 보세요. 오케이, sing together. Hey, hey, did you ever think there might be another way? 여러분. Hey, hey, did you ever think there might be another way? just feel better, just feel better about today. 여러분. Just feel better, just feel better about today. 네, but today 이거였군요. 네, today 이게 아니고요. Good job. 근데 하다 보면 이렇게 같이 노래를 부르면 기억이 오래 남아요. 이게 잘 불렀건 못 불렀건 그죠? 네. I'm just, you know, defending myself. No, you did very well. Okay, wonderful. Oh, good to know that. Okay. One more time, the key expression. Did you ever think there might be another way? 다른 방법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오늘의 key expression이고요. 그렇다면, why don't you enjoy the whole tune now? Here we go. Sing along together with Sister Hazel. The song is called Change Your Mind. Tell me you love, I wanna be loved. 우리의 귀염둥이 짱구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산신령에게 영어를 배우기로 했다는데 오 산신령님 안녕하세요 저 짱구 왔죠요 울라울라 울라울라 오, hello, 짱구. Come and sit down. Let's study. 저기 정말 죄송한데요. 정말 죄송한데요. 영어를 다음 주부터 배우면 안 될까요? What? Why? 제가 심한 감기에 걸려서요. 콜로. Oh, well, rest well to shake off your cold. 감기를 떨어뜨리려면 잘 쉬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 이만 가볼게요, 선실령님. 안녕히 계세요. Okay, bye-bye. I'll go home too. 네, 콜로, 어디 보자. 가셨나? 오, 산신령님 없지? 오늘부터 진짜 영어 공부해야 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아, 감기 걸린 척 하길 잘했어. 나 완전 연기파. 아, 울라울라, 울라울라. What? You just pretended that you caught a cold? 산신령님 아직 안 가셨어요? Well, something smelled fishy, so I've been watching you. You lied to me. 산신령님, 그게 그러니까 진짜 감기가 막 올 것 같기도 하고 안 올 것 같기도 하고 몸이 으스르스르. Hey, don't lie. Open your book. 알겠어요. 그만 몰아붙이시고요. 대신 재밌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KISS. Keep it short and simple. Kiss your English.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Cool FM, The JJ Brothers의 Good Morning Pops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바라바라밤. 이럴 때 그 뮤티 트럼펫 소리가 진짜 예쁘죠. 예. 자, 오늘 배울 표현은요, 감기를 떨어뜨리려면 잘 쉬워. 그러니까 잘 쉬란 얘기니까 먼저 동사를 써야 되겠네. 쉬어. Rest. R-E-S-T고요. 잘은 뭐예요? 잘. Well. 네. Rest well. Rest well. I mean take a good rest. Mm-hmm. 다 좋습니다. 근데 뭐 하기 위해서가 to고요. Rest well to. 그 다음에 떨어뜨리다가 뭐예요? Shake off. 아하. 여러분 테일러 스위프트의 노래 중에 shake it off, shake it off 이거 있잖아요. Mm-hmm. 그것처럼 뭔가 붙어있는 걸 이렇게 떨어뜨리는 걸 shake off라고 합니다. Exactly. 네. 그래서 흔들어서 떨어뜨린 거면 shake off. Shake off. Uh-huh. 그 다음에 몰려 당신의 감기를. Your cold. 좋습니다. Let's put them together. 감기를 떨어뜨리려면 잘 쉬어. Rest well to shake off your cold. 오늘의 패턴은요. 감기 이외에도 여러분 은유적으로 나쁜 기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다 떨어서 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8번 연습할 겁니다. On what page? Please join us right now. Look at our practice sentences on page 102. 네, 102페이지 출발합니다. Pattern practice. Step 1. 항상 말씀드리죠. 이거 숙제 아니고요. 공부 아니고요. 같이 함께 도와서 지금 연습하는 시간인 거예요. 모두. 그렇죠? 그러니까 흰 종이 준비하시고 한번 지금 도전해보세요. 나중에 하면 시간이 더 많고 잘 될 것 같지만 아니 옆에서 도우미가 두 명씩 도와주는데 안 되는데 나중에 더 잘 되겠어요? Don't lie to yourself, okay? 자, 바로 우리 잔쌤 따라 하시면 돼요. 감기를 떨쳐내려면 잘 쉬어라고 해서 shake off your cold. Rest well to shake off your cold. 자, 두 번째, 이 나쁜 기분을 떨쳐버릴 수가 도대체 없네. 그래서 this bad feeling. I can't shake off this bad feeling. 네, 그럴 때 있잖아요. 세 번째는요. 녹이 슬지 않으려면 매일 연습을 해야 돼라는 얘기는 녹을 떨구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shake off the rust. Practice daily to shake off the rust. 네 번째는 불안감을 떨쳐내려면 명상을 해 해서 shake off anxiety. Meditate to shake off anxiety. 네, A-N-X-I-E-T-Y. Anxious의 명사형이고요. Anxiety 처음 들려요. I'm glad you mentioned that word. A small side note here. We know the word anxious is then a negative feeling, kind of like worried. Mm-hmm. However, native speakers very often make a simple mistake. Mm-hmm. They use it meaning excited. I'm anxious to begin my vacation. 맞아요. 그런 거 구체적으로 꽤 쓰이죠. 근데 원래 정확한 뜻은 anxious는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쓰입니다. Sure. 그때는 I'm excited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Meditate to shake off anxiety. 자, 다섯 번째는요. 암울함을 떨쳐내려면 바삐 항상 움직이라고. 그래서 shake off depression. Stay busy to shake off depression. 자, 여섯 번째. 우울함을 떨쳐내려면 그냥 웃는 게 최고지 해서 바로 shake off the blues. Laugh to shake off the blues. Especially the Monday blues. Oh. 월요병을 떨치시려면 Yeah, laugh to shake off the blues. 바깥에서는 어이없어서 웃어요. 자, 그 다음이 일곱 번째. 쑤시고 아픈 것을 떨쳐내리면 스트레칭을 해. 그래서 shake off aches and pains. Stretch to shake off aches and pains. 스트레칭이 최고예요. 왜? 뭐 한 30초만 하더라도 진짜 효과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8번. 산만함을 떨쳐내려면 집중을 해. 라고 해서요. 바로 distractions. Focus to shake off distractions. 자, 1번, 5번, 8번. Rap, rap, let's wrap it up. 하, 함께하는 랩 타임 리뷰. 오늘 연습할 패턴은 A to shake off B. One more time. A to shake off B. Correct. The first one, give it a go. 감기는 you're cold. Rest well to shake off your cold. 떨쳐내요. And rest well to shake off your cold. That's correct. Next one, give it a try. Number five, depression. Stay busy to shake off depression. 암울함. Stay busy to shake off depression. Next one, number eight, distraction. Shake them off. Focus to shake off distractions. 산만함. Focus to shake off distractions. That's right. Fun time, great time, happy time. Coming up, step two, two, two, two, two. Now you see three photos for three questions. Here we go, page 103. The first photograph does... Oh, it's a photo of a young lady who perhaps has a fever. 맞습니다. 감기를 떨쳐내리면 잘 쉬어. 영어로 도전. Rest well to shake off your cold. That's what the doctor ordered. Rest well to shake off your cold. That's what the doctor ordered. 정답은? Rest well to shake off your cold. 딩동댕 해서 to shake off your cold. 반응은요? 그게 의사들이 주문하는 거지. Yes, yes. That's what the doctor ordered. 네, 어려운 구조 아무것도 없죠? 자, the second photo. In the second photograph, it appears someone is not feeling very happy. 그러니까요. 우울함을 떨쳐내려면 바삐 움직여. 영어로 도전. Stay busy to shake off depression. It's good to keep the mind occupied. Stay busy to shake off depression. It's good to keep the mind occupied. 정답은? Stay busy to shake off depression. 딩동댕, it's a shake off depression. 빈칸 만들어드렸고요. 했더니 반응이 마음이 꽉 차 있는 게 좋지. It's good to keep the mind occupied. Occupied가 꽉 차 있는 바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keep something occupied니까 점유해 놓은 채로 있다라고 해서 아, 마음을 꽉 차게 딴 생각이 안 들도록 하는 게 좋은 거. 딴 생각이 안 들다가 뭐지? 그러면 keep your mind keep 그죠? Keep the mind occupied. It's good to keep the mind occupied. Okay, let's go to the last photo. Third and final photograph is perhaps a young man eating breakfast while using the laptop. 네, 산만함을 떨쳐내리면 집중을 해. 영어로 도전. Focus to shake off distractions. That takes a ton of willpower. Focus to shake off distractions. That takes a ton of willpower. 네, 정답은 Focus to shake off distractions. 띵동댕 반응은요. 아유, 그렇게 집중하는 거 엄청난 의지력이 필요하지. Oh, that takes a ton of willpower. Willpower가 의지력이고요. A ton of는 a lot of와 같은 뜻이고 takes는 그런 어떤 의지력이 든다라는 뜻으로 take 쓰시면 돼요. That takes a ton of willpower. 좋습니다. 오늘 배웠던 세 가지 중요 표현 존쌤의 목소리를 정리합니다. Which is John's Magical Recap. Oh, you know, last night I was not feeling very well, and I had a runny nose and a fever and a headache, and I told Dr. Giltong, hey, man, I don't feel well. What can I do? And he said, well, John, maybe you should mix some alcohol with red pepper powder. And I told him, no, I'm not going to do that. And he said, well, maybe you can rest well to shake off your cold. And I thought, thank you. But I thought, did you ever think there might be another way? Maybe going out to the club is a good way to shake off a cold. And, no. No, no, no. Well, it's not your decision to make. 알겠습니다. 어쨌든 에, 뭐 소주에 고춧가루 타서 드시는 건 하지 마시고 don't do that. Just rest well. Hey! 돌발 팝 퀴즈.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공식 홈페이지에 돌발 팝 퀴즈 배너가 있거든요. 클릭하시고 거기에 남겨주세요. 아니면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료 문자 우물정 8910 파운드키 8910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과 포토 문자는 100원의 추가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Here comes the question. Today, in Screen English, we mentioned one word which actually means dangers, dangers. 예, 자, danger와 비슷한 단어, R로 시작하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어우, 바깥에서 지금 서로들 내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좋아요, 좋아요. 아침 사기 내기, 저희는 붙어갈게요. 자, 누가 사실지 모르겠습니다. R로 시작하는 거. 문제의 정답과 당첨자 명단, 방송이 끝난 뒤 공식 홈페이지 노티스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께는 굿모닝 팝스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한 시간 동안 배운 내용을 모아서 총 정리하는 Today's Review Time. 먼저 스크린 영어 기억나세요? 이건 자네가 결정한 일이 아니야. It's not your decision to make. 감정을 좀 더 한번 실어볼까요? It's not your decision to make. 네, 세 번 확인. Very excited. It's not your decision to make. It's not your decision to make. It's not your decision to make. 네, 세 번씩 해줬어요. Benji, thank you. 자, 뭐랬어요? It's not your decision to make. Yeah, that's right. It's not your decision to make. 자, 그 다음에 Pops English 기억나세요? 다른 방법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라고 할 때, 자, 다른 방법은 another way고요. Yeah. 있을지도 모른다는 뭐예요? 있을지도 모른다. Yeah. Did you ever think there might be another way? 네, might be라는 어감 한번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Did you ever think there might be another way? Okay, who's gonna sing for us? The band is Sister Hazel. Hey, hey, did you ever think there might be another way? Just feel better, just feel better about today. 네, just feel better about today. 아주 리듬도 경쾌하고 재밌네요. Good song. 자, 마지막으로요. Kiss English 기억나시나요? 감기를 떨어뜨리려면 잘 쉬어라고 할 때는요. Mm-hmm. Rest well to shake off your cold. 네, shake에서 흔들다란 뜻이고요. off는 분리란 뜻이니까 shake off your cold. 감기를 떨어뜨리려면 잘 쉬어라. 이게 요즘에 그 주위 보면 감기 걸리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oh. 쉬는 게 최고니까. Yeah, be careful. The cold is going around. So if you catch a cold, rest well to shake off your cold. 좋습니다. 네, Good Morning Pops 2016년 1월 11일 월요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곡을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아, 아주 수염 착 나고요. 아, deep voice. 오. 아, 그다음에 노래도 되게 Jim. 뭐 이런 식의 목소리로 나와요. 자, 오늘 준비한 노래는요. It's Rod McEwen with Long Long Time. 네, Rod McEwen의 Long Long Time. 오랜 시간 들으시면서 우리 오래오래 함께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인지 다들 아시죠? 자, 우리 멋진 옆에 계신 John Valentine Sam과 함께 인사하시고요. And you can tell Sam, have a great day everybody. We will see you again tomorrow morning. The same time, same plac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Bye!